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넘겨. 안녕하십니까? 김종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스 시장,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조정폭에 대한 쪽이 컸는데, 장 초반 하더라도 어제 플러스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그 우리 마켓 11 시작할 때 보니까 다시 플러스로 돌려놨는데, 오늘 시장 상황 정리 좀 잠깐 해주시죠. 일단 뭐 유가증권 시장은 출발 이후에 뭐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 초반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다시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좀 눌려앉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오늘은 이제 변동이 좀 심하지 않나, 코스닥 시장 네. 좀 변동이 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계 창구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젠백스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녹십자셀, 뭐 KH바텍, 블루콤, 뷰웍스,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로 외국계 창구 기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 이러한 매수가 지금 업종별 금액으로 봤을 때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굉장히 분할해서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뭐 코스닥의 중소형주 펀드가 마치 뭐 새로 시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종목군들에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시장의 시황의 핵심은 아무래도 거래 대금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내추럴 엔도텍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 내추럴 엔도텍이 지금 아래 한 7, 8종목의 거래 대금을 합한 것만큼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오늘 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약세,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내추럴 엔도텍의 그큰 폭의 강세와 거래대금의 흡수,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에 의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근데 외국계 창구에 매수가 유입돼도 주가가 전혀 못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새롭게 담아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향후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지, 아니면 이것이 분기 말 혹은 반기 말 윈도 드레싱 효과에 따른 뭐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은 아마 내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지수의 변동이 좀 아래로 등락을 계속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이제 매수하는 잠정 그 지금 흐름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잠정 매매 종목에서 지금 1위가 지금 바이로매드, 그다음에 2위가 화면 함께 잡아주시죠. 지금 보게 되면 인터파크가 또 의외입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 상위권. 그 인터파크는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죠. 녹십자셀, 바이오랜드, SM, 그다음에 시젠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을 일단은 매수하고 있다라는 게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매를 보게 되면 현대차를 또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낙폭과대주. 거래소는 낙폭과대주에 집중하고 있구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낙폭과대주보다는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에 좀 집중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모습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보이는 화면 자체 지금 이 선을 좀 두껍게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외국인에 대한 그 매수에 대한 변화죠. 장 초반 하더라도 한 10시, 9시 30분까지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다가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서 올리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변심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오늘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지는 의미,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거래소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와 관련돼 갖고 지금 그 은행에 대한 쪽이 의외로 빨리 지금 오픈할 수 있다. 7월 2일부터 바로 은행이 지금 저거 한다고 오픈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7월 1일에 ECB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대한 상향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은행을 다시 개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뱅크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을 적게 본다라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그 해결에 대한 쪽에 대한 것을 또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뒷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보장을 받았으니까 열수 있는 것이지, 보장도 안 받았는데 열었다간 난리 나겠죠. 뭐 지난 주말에 그 그리스 은행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정부가 무언가 개런티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안 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1일 날 정말 은행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무언가 내면적으로 거래가 오간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래 속에서 아마 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와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가능하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5일 날 선거를 해봤을 때 결과물이 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치프라스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만약 만약에 그리스가 그렉시트까지 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피해 복수를 할 거다. 왜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하나 결과물이 유로존 밖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뭐 스페인 안달루시아라든지 이태리아의 뭐 좌파 정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도 나가겠다, 긴축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가 빠져나가게 되면 뭐 독일이 피해 복수를 하리라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시범 케이스죠. 시범 케이스. 그렇죠. 시범 케이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작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어제 하루 정도 이제 악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반영하고 나서 이제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본 게임은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라는 거죠. 네. 오늘 저녁부터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뭐 뚜렷한 안정세를 보인다면 아마 우리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 이슈에서 한 발 더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열릴 유럽 증시나 뭐 미국 증시가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아마 시장은 좀 더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 보게 되면 뻔히 이제 그 시장의 우려감과는 달리 답이 좀 보이는 게임이라고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스 문제에 대한 쪽은 어쨌든 간에 뭐 오바마 대통령도 디폴트 자체를 시키지 말고 협상을 지속해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고 메르켈 총리한테 그리고 리커창 총리도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유로존 채권에 대한 책임 있는 장기 보유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로존 사태가 만약에 그리스가 그렉시트에 대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리스 안으로 한정시키겠다라는 그런 그 각국 정상들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긴급 설명회를 한다면서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삼성이 똥줄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긴급 설명회에서 김종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물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합병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네.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지 않으면 뭐 삼성의 추가적인 3세의 경영 승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워도 가야 될 길,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다양한 쪽에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는 뭡니까? 삼성물산 네. 너무 싸게 넘기지 마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가치에다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영업 가치를 계산해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가격에 왜 팔려고 하느냐? 그럼 우리 모두가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아마도 가격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이제 가치 산정에 대한 그런 논의가 조금 벌어 지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을 좀 달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합병의 지연 가능성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는 그 뉴스의 팩트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삼성물산에 대한 쪽도 삼성물산을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을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좋고, 비싸게 팔라라는 게 지금인데 네.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 합병이 네. 되면 합병되는 대로 제일모직이 올라갈 거니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삼성물산이 막 엘리엇이 이겨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삼성물산 보유하신 분들은 양수겸장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하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6월 달에 그 상반기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 상반기에서 슈퍼 히어로 종목 코롱생명과학을 말씀해 주셨던 김성우 팀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증시 아침판이었나요?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 지난번 마지막 방송 때 키움에서 마지막 방송 때 이 코롱 생명과학을 말씀해 주셔 갖고 코롱 생명이 그리고서 몇 배가 올랐나요? 한 4배. 4배 정도 올랐나요? 네.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김성훈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네, 잘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두 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스 이슈. 네. 김성훈 팀장이 보는 그리스, 이거 어떻게 한마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거의 다 끝물인 것 같아요. 끝물이다? 네, 다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를 걱정하는 이유가 네. 시장이 시스템적으로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그리스 이슈가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왔다가 그동안 대상승의 모습을 보이셨던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들었다가 반대로 꺾어버릴 것이냐? 라고 짐을 던진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이제는 그리스의 경우에는 잔파동에 불과하다, 잔파동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런 파동이 나올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시장 흔들릴 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지를 갖다가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간에 그리스는 뭐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그 지금 보게 되면 그 지금 보면 낙폭과 대주들 코스피에서는 특징적인 게 낙폭과 대주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대차, 네. LED 디스플레이 이건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의 네. 어떤 밸류 메리트가 잠깐 부각이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현대차도 그렇고 대형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대형주 같아요. 지수 차트요? 네. 예.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의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형주들이 중요한 지지선이 깨진 상황에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시장의 상반기에 대형주도 상당히 소외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대형주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그널, 금리 인상을 9월에 이제 실질적으로 한다는 어떤 그 시그널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지만은 대형주들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미 지금 6월 말 상반기 윈도우 드레싱을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나 그리스발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많이 올라갔었던 코스닥 특히나 중형주와 소형주에 대한 변동성만 커질 뿐이지 대형주들이 오히려 바닥을 잡고서 반등을 하고 있다. 현대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롯데쇼핑 같은 내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7월과 8월 달에 썸머랠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조심히 그럼 지금 대형주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금 밑에 보시는 차트가 지금 보게 되면은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중형주, 소형주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밑으로 갈수록 변동성에 대한 쪽이 커지고 있고 추세에 대한 쪽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위 두 개는 어쨌든 간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아래 두 개는 올라오다, 위에 두 개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아래 두 개는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소형주는 좀 더 조정이 많이 나왔고 네. 중형주는 조정이 덜 나왔고 네. 얘네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얘네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대형주는 아예 그 대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 대형주를 제외한다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 인고의 시간인데 그러면은 뭐 현대차를 여기서 보유를 아니, 물타기를 더해서 보유하는 거가 좋은 전략입니까? 아니면 그냥 냅두 올라올 때마다 줄이는 게 더 좋을까요? 현대차는 올라올 때마다 줄여야죠. 아, 올라올 때마다 지금 줄인다? 현대차를 소위 네. 까기 시작한 게 한 네. 1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현대차 안 된다라고 정말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은데 현대차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 올라올 때만 정리하시고 물탈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지금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던졌다가 다시 사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이런 거에 주목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차에 물려 계신 분들은 시장의 주도를 잡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7월과 8월에 뭐 썸머 랠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장의 지금의 저점을 잡고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지금의 주도주를 새롭게 나타난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종목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 그런데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오늘도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셔서 어느 포트에 놓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가 매수한 종목을 주목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정확한 집계는 아니죠. 이건 정확한 집계는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장중 집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중의 이제 집계라는 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서로 다섯 개 증권사 그 여덟 개로 늘렸죠. 네. 증권사 그 해갖고 이제 서로 너네 외국인 너네 창구로 못 들어왔니? 그러니까 네. 집계해갖고 나오는 게 장중 집계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 상위권을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 상위가 바이로메드, 인터파크 이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녹십자셀, 바이오랜드, SM 이런 건데 이런 쪽을 좀 보자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 뭐 바이로메드 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라이센스 아컬리에서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인터파크나 그리고 SM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쪽에서 네. FNC 엔터나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좀 상당히 주목적이거든요. 콘텐츠 쪽에서. 네. 그래서 이들 섹터들 그리고 영어 관련주들 있죠. 뭐 네. NEW나 아니면 네. 쇼박스 그런 종목들도 CJ, CGV, CGNM 이런 컨텐츠 관련 기업들은 시장이 뭐 부러지든 말든지 간에 뭐 신경도 안 쓰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하반기까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 특히나 시장의 순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자. 그 화장품주들이 네. 최근에 이제 주춤거리는 이유가 바이오라는 이제 걸출한 슈퍼스타. 네. 어제도 우리 주동인 그 전문가님 나오셔서 야, 그 뭐냐, 그 이상 그 한미약품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제약바이오 전체를 움직였다. 그렇죠. 제약바이오 전체를 움직였고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시가총액을 합치면 11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형주였던 섹터가 이제 대형주가 됐다는 얘기죠. 네. 10조가 넘으면 이제 대형주로 네. 쳐주면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두 개 합쳐서 40조.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치 합해서 40조. 네. 되죠. 그러면은 이제 좀 화장품이 쉬고 네. 새로운 섹터 만약에 엔터가 움직이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콘텐츠 네, 그리고 쪽이 움직이게 뭐 되면, 인터넷 은행 네.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네. 쪽이 움직이면은 뭐 제약 바이오도 이제 쉬는 거 아닙니까? 그 쉬어 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렇지만은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는 그게 확산이 되죠. 화장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화장품이 올라갈 때 주도주가 있었죠. 아모레퍼시픽과 뭐 이런 산성 LS가 또 주도주가 있었고 그리고 화장품이 올라가니까 곁다리로 올라갔던 종목도 있었어요. 네. 대표 대봉 LS 같은 종목이었죠. 근데 결국 화장품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확산이, 그러니까 주도가 없어는 주도업종은 확산이 되다가 이게 줄어들면서 압축이 돼요. 그래서 화장품이 압축이 되면서 지금 제일 잘 가는 섹터 뭡니까? 종목들이 코스맥스, 코스온,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치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곁다리를 같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이오 제약 섹터도 마찬가지로 봐야겠죠. 결국은 어중이 떠진 같이 올라왔었던 바이오 제약이었던 냄새만 맡아도 같이 올랐던 종목도 있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예. 예. 그런 종목들도 결국은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는 좀 이성을 찾으면서 그런 종목들 다시 떨어져 나가면서 바이오 제약 섹터 역시도 대형 제약사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에 있는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 제약사 오늘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대원제약, 네. 보령제약 이런 종목들로 압축이 될 것이고 나머지 그냥 냄새 맡고서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제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시장은 와중에 그런 와중에 새로운 주도 섹터가 혹은 새로운 뭐 어떤 종목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타난다. 네. 그럼 상당히 시장에 대한 어쨌든 간에 자금이 좀 분산될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그 뭐 중형주, 소형주 섹터에 대한 쪽은 그 가지치기 네.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주도 섹터에 대한 쪽을 모색을 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라면 대형주는 뭐 반등하는 겁니까? 대형주는 그냥 저점만 잡아주는 것에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저점만 잡아준다? 네. 일단은 어차피 대형주 실적 안 나오는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 대형주가 못 가는 이유가 아니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은데 왜 대형주가 못 갑니까? 당연하죠.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대형주 못 가는 것이고 어차피 2분기 시장 어떤 대형주 쪽의 실적 컨센 자체가 지속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7월 달에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은 아마 분명히 실적 어닝쇼크 나올 종목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또 한번 대형주들 쪽에서는 바닥은 잡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은 이제 좀 더 추가로 올라갈 종목과 이제 다시금 뭐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이제 분산이 되겠죠. 결국 대형주들은 그 안에서 실적 가지고서 계속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시장은 하반기에도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그 얘기는 뭐 지수 랠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뭐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주요 테마 중에서는 뭐 이제 테마라고 하기 좀 그렇죠. 시장의 트렌드 중에서는 어중이 떠중이처럼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깨질 종목이 많다라는 점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들의 얘기도 중요하고 뭐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아, 이 종목이 정말 펀더멘탈을 동반하고 가는 종목인 것인지 최소한 회사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해보셔서 어떠한 이슈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아무 이슈 없이 정말 주가만 주변 분위기에 올라간 종목인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최근은 아니죠. 한 이틀간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화장품인데요. 네. 뭐 두 분 다 보셨겠지만 어제도 외국인들이 파는 구간에서 또 화장품 두 종목은 줄기차게 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화학업종에 대해서 지금 전체 시장의 매수 금액이 270억인데 화학업종에 대해서만 288억 정도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매수 금액이 28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학업종 내에서 또 이 종목들만 사고 있다는 얘기가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최근 이틀간 화장품에 대해서 거의 올인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그나마 이제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에서는 매출이 그나마 좀 발생하고 있고 브랜드력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정말 이것 때문에 매수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또 매수가 확대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LG생활건강하고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매수 그리고 이제 뭐 토니모리 상장 그다음에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휴젤 마스크팩 가지고 있는 휴젤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뭐 내추럴 뭐 리퍼 네이처 리퍼블릭 뭐 이렇게 쭉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화장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이츠스킨 뭐 이런 기업들까지 전부 라인업을 생각해 본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뉴스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1분기 D램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잠깐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상 D램 매출액을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쪽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이제 매도해라라는 그런 보고서 나왔는데 1분기에 삼성전자 D램 매출액이 지금 보게 되면은 약 52억 달러, 6조 원 가까이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1분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가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도 매출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2위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27.6%에 대한 쪽에 대한 거를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실적이 안 나온 거는 D램 산업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네. 하이닉스는 어쨌든 애플에 납품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갤럭시 S6뿐만 아니라 갤럭시 라인업의 하단부라고 볼 수 있는 A 시리즈, 이 시리즈도 전반적으로 한 박스당 D램 양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있는 스마트폰 양은 비슷한데 들어가는 D램의 양이 증가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1기가 들어가던 거 2기가, 2기가 들어가던 거에 3기가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당연히 50% 이상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D램의 가장 큰 매출처가 어딥니까? PC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자신들의 갤럭시 브랜드에 실리는 양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50% 증가해야 되는데 그 정도 증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갤럭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실적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부품단에서는 의미 있는 실적을 앞으로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꾸준하게 계속 박스당 들어가는 D램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안 실었던 그 안에 D램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기기에 D램이 탑재되는 양이 앞으로 점점 늘어갈 건데 삼성전자만큼의 기술력을 보이는 회사가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부품단에서의 실적은 뭐 크게 나빠질 네. 요인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디스플레이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D램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센서류 이런 이제 앞으로 신규 생산해낼 수 있는 뭐 센서류 이런 쪽에서는 전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는 좀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뭐 PC양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권역의 그런 폰에 D램을 공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실적도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김성훈 팀장님이 네. 보시는 SK하이닉스 네. 이거 SK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는 살만한 네네. 종목은 SK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네. 네. 그런데 최근 한 달, 6월 한 달 동안 찌그러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네. 제가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네. 섹터 종목들, 특히 근데 TSMC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네네. 6월 달에 남들 다 떨어질 때 혼자 올랐어요. 아, TSMC가? 네. 네. 마이크론 떨어지고, 그리고 하이닉스 떨어지고, 삼성전자 6월 달 하락하는 동안 TSMC 혼자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최근에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대박이 나왔으니까 D램 업황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을 네.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은 그 실적이 왜 찌그러졌는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뭐 주가락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D램 가격의 저점을 잡은 듯 했는데 다시금 밀려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정확한 이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떻게 애매하지만 TSMC도 그래도 최근에는 좀 빠졌네요. 네, 네 최근에는 좀 빠졌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네.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었죠. 근데 이게 왜 올랐는지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그 앱 그 애플의 아이폰 6S인가요? 네. 거기에 삼성전자가 원래는 컨센 자체는 납품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그 일부 물량을 TSMC가 받아간다라는 내용이 대만 뉴스에서 나왔어요. 아마 그것들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네네. 장비주 쪽은 어떻습니까? 장비 좋죠. 장비? 왜냐면은 자, 예. 지금 화장품, 바이오 제약 다음으로 예. 가장 주가 흐름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모여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장비주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역시나 그것 때문에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나 뭐 좀 긍정적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반도체 장비 소재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 증설 중이죠. 삼성전자 평택 공장 규모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 180조를 놨다가 10년간 180조를 놨다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반도체는 이미 따라잡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디스플레이는 아시겠지만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기술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작살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대로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에 힘입은다면은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준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게 끝이잖아요. 보통 네. 업황이 사이클 타거든요. 2, 3년 주기로. 네. 오히려 소재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소재. 네. 소재, 뭐 가스나. 가스. 네. 소재 쪽.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워닝 머티리얼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간다고 보여지고요. 더 간다고. 네. 워닝 머티리얼스, OCI 머티리얼스.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SNST. 아, OCI 머티, 네. 워닝 머티, 그 다음에 또 저기 누구야. 그 다음에 뭐 DNF. 네. DNF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소재 쪽에서는 그 유일하게 그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는 SNS텍. SNS텍. 네, 예.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SNS텍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 보시기에는 뭐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네. 예. 거의 뭐 수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일단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그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SNS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도 3배 올랐네 연초에 대비해서. 그렇죠. 예. 근데 얘가 보면은 5년간 6년간 예. 쉬어가다가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만드는 블랭크 마스크가 전에는 저가형이었어요. 네. 저가형인데 얘네들이 2010년부터 새롭게 투자를 해가지고서 일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고급 네.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를 올해부터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는 이제 확실히 갈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현재 그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중국발 중국 쪽에서 수요하고 있는 반도체가 원유보다 높은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중국발 모멘텀 힘입는다면 여전히 가스와 그런 소재 쪽은 장비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 먼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라면은 그 다음은 소재 쪽, 가스 쪽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금 보게 되면 그 D램 쪽에서 아까 3D 랜드 쪽에서 테스트 소켓, 버닌 소켓에서 네. 예전에 뭐 마이크로 컨택서, 네.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 이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호하지 못해요. 그쪽은 네네. 좀 뭐랄까요? 테스트 소켓 자체가 네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LPDDR4 예, 예. 아직 그 DDR4로 전환에 대한 쪽이 좀 느려서 그런가? 공정 전환에 그게 가장 쪽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어차피 심텍을 그동안 우리 주목했던 이유가 심텍 예. 그렇지 심텍 그러니까 DDR4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얘네들과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봐, 내 얘 이름이 쉼텍이라고 했잖아요. 쉼텍. 아, 궁합이 안 맞아. 그러니까 네. 궁합이 안 맞는다니까 얘는. 그래서 DDR4로 전환되는 네.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결국에 갈 거니까 네, 어떤 계속 예. 추적을 해야 되고 굳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주가가 반응한다라면은 그걸 확인하고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신규 투자의 그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중국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규 투자 핵심이 고가 라인이기보단 저가 라인 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고가 라인과 관련된 그런 장비들을 신규 수주하기보단 기본 장비들을 수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라인을 넓히는 게 핵심이고 다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도 하이엔드보다는 미드엔드나 로우엔드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로우엔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설비를 넓혀가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설비들이 가장 먼저 팔리고 부품주들도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아주 뭐 초고도 공정과 관련된 그런 부품보다는 다른 쪽에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TSMC는 애플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퀄컴의 칩 수주와 또 관련된 것이 주가에 그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TSMC 같은 경우는 지네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뭘 수주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TSMC는 3분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LG의 새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스냅드래곤 820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810은 완전 실패한 모델이고. 810 완전 실패했죠. 네, 그 820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820을 신규 이제 수주하는 것이 삼성의 텍사스에 있는 공장 그리고 네. TSMC 공장 정도에서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전망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D램 단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이제는 시스템 SI 단도 굉장히 LSI 단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고 삼성이 텍사스 쪽 에서는 다른 업체들 걸 수주하고 그 다음에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갤럭시 노트5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갤럭시 S6 노트 쪽에 추가적인 이제 물량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이쪽 단의 이익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갤럭시에서 망한 부분을 다른 쪽에서 빠르게 좀 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반도체 쪽 근데 아, 또 하나 궁금한 거 후공정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네. STS 날라가고 나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네.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후공정은 네. 올해는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최근에 전방 산업이 깨지면서 같이 확 밀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스나 소재 쪽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공정. 네, 후공정 패키지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IT 섹터에서 그 반도체 쪽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주셨던 앞에서 이제 말씀주셨던 음원 컨텐츠, 네. 음원 컨텐츠 쪽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화 음원 컨텐츠 이쪽에 대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개화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장에서 뭐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CJ E&M하고 CJ CGV는 네. 시장하고 상관없이 견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한미 약품이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견조하게 쫙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이게 약간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뭐 FNC 엔터, 그다음에 또 큐브 엔터. 큐브 엔터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죠? 네. 큐브 엔터.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존의 어떤 그 뭐 SM과 YG 엔터를 제끼고 뭐 뉴라든가 이런 네. 새로운 이제 엔터 영화 이런 중심 종목으로 뭐 JE 컨텐트리 네. 뭐 그다음에 로엔도 벌써 2조더라고 시가총액이. 아, 로엔 IU. 네. 우리 네. 팬카페 가입해. 네, 팬카페 가입돼 있죠. 네. 저는 예전에 핑클 그때 핑클 콘서트도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아. 20년 전에 핑클 콘서트 93년도 네. 그때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에 대한 네.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근거가 뭐야? 근거가 일단은 SM하고 YG 엔터가 왜 이렇게 못 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매스 때문에 아니야? 매스? 예? 매스? 근데 그거 만 보기에는 나머지 엔터주들의 네. 흐름들은 견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제 엔터 시장도 SM과 YG 엔터, JYP가 그동안 세 개가 주목을, 그러니까 독과점은 아니지만 아무튼 좀 시장 볼륨을 좀 많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터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높다라고 하면 높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FNC 엔터나 큐브 엔터 같은 것들이 하나둘 상장이 되면서 이제는 그쪽에서 몰렸던 수급들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음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로엔이 치고 나가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어느 정도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어떤 뭐 매크로 변수에도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적고 오늘 라이트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에는 3포 세대가 있었어요. 요즘 뭐 7포라며 7포까지 나왔단 말이야. 7포가 뭐야? 도대체 뭘 포기하길래 7포야? 뭐 장기도 포기하는 거야 이제는? 어? 뭘 포기해? 뭐 이렇게 포기할 게 많어? 결혼 포기, 취업을 포기, 네. 연애를 포기, 집을 사는 걸 포기, 애를 낳는 거 포기. 두 개는 뭐 줄까요? 차 사는 것도 포기. 차 사는 것도 포기. 하나 또 있었어요. 아무튼 또 뭐 다 포기하고 그게 이렇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대적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메바야? 뭐 혼자서 뭐 하려고 다 포기하고 살아? 그러니까 혼자서 예. 혼자서 노니까 게임만 하는 거야? 아프리카 TV에 보잖아요. 아 하기야. 그거 마리텔 여러분, 보니까 인간은 네. 무지하게 많더만. 그거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도 네. 예종화 씨를 초빙해서 방송하고 싶어요. 그거 진짜 여러분 침이 나오네. 아프리카 TV가 왜 올라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별풍선 날려봐야 돼요. 이건 날려본 진짜? 사람만이 알아요. 별풍선 많이 날려봤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한번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온 어떤 콘텐츠도 있으니까 보시면은 네. 이게 멍하니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묘한 매력이 있고 특히나 네.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보면은 이 봉이 김선달식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콘텐츠는 애들이 만들어주고 이만큼 자기네들이 옆에서 스스로만 챙기는 어떤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 자체가 상당히 섹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게 거의 뭐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의 템프로급 BJ들이 나와서 이런 콘텐츠를 많이 양성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솔직히 연애를 포기한 남자분들이 자연스럽게 걸로 가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욕하거나 왜 저래? 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어쩔 수 없는 시대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 화면 하나 잡아주세요. 네. 일본에서 네. 이런 게 등장했습니다. 제 오른쪽 화면으로 네. 바꿔야 돼요. 네. 오른쪽 화면으로 옮겨줘요. 화면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네.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른쪽 화면으로. 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자, 패밀리마트는 편의점이잖아요. 네. 옆에 이게 뭐냐면 가라오케예요. 아, 패밀리마트 가라오케가 같이 생긴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편의점하고 네. 가라오케를 붙여놨어요. 왜냐? 이제는 편의점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사서 뭐죠? 그게 편의점 도시락도 있잖아. 네. 술도 있고 이거 사가지고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가라오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생겼단 말이죠. 저거 괜찮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BGF 리테일 있잖아요. 얘네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혼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편의점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플랫폼?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편의점에서 언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뭐가 하는지를 고등학생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와서 그것만 사가는 애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이제 편의점이 이제 하나의 어떤 생활의 어떤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장소로 인식이 되면서 애들이 나이를 먹으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1인 가구 결국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BGF 리테일, 또 하나 뭐 있었죠? BGF 리테일이랑 또 상대해야 되는 게? GS 리테일. 네, GS 리테일. 이 두 종목들은 저는 이제 대상승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쉽게 깨질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종목이 이제 어떤 거하고 많이 비슷하면 삼익식품. 예. 그런 거 한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래도 안 터트려. 그렇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올라가. 한 1년 올라가. 나중에 보면은 한 2년 지나고 보면 한 10배가 있어. 그렇죠. 바닥 대비해서. 그런 네. 종목이 될 가능성이 네. 커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미디어를 그렇게 네.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네. 결국 맨날 혼자서 휴대폰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제,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면은, 편의점의 역할이 뭐냐면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문화, 그리고 약, 이제, 약도 팔죠? 문화,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편의점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고요. 편의점이 이점에 있는 위치 자체가 항상 시내 주요 어떤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이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BGF 리테일하고 GS 테일은 네.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보죠. 장기 투자적으로. 네. 거기다가 그 네. 노래방이 아니라 저는 네. 게임방 만들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혼자서 하는 게임방? 예. 네. 그 VR 붙여가지고. 아, VR? 예. 네.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혼자 무슨 난리를 쳐도 네. 밖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느 정도의 방음을 해서 하게 되면. 아, 음란한 김종혁 의원님. 아니, 음란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게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뭐 격투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하고 있으면 아마 가족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VR을 봤는데, 네. VR 써봤거든요, 제가. 네, 저도 한번 써봤는데. 네. 대박이더라고요. 네, 오클리스 제품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네, 딱 써봤는데, 네. 왜냐면 이제 그 개발자 키트 아시는 분이 이제 그쪽 게임 개발 쪽 때문에 그 오클리스랑 VR 다 써봤어요. 둘 다 좋아. 그리고, 맨 처음에 저는 그 멀미가 있어서 예전에 그 뭐 이런 거 총싸움 하는 게임 그것도 못 하거든요. 그것만 보면 멀미가 나요. 근데 그래서 그걸 못 하는데 멀미 안 나. 기어 VR 쓰신 거예요? 네, 기어 VR도 그렇고 오큘러스도 네. 그렇고 장난 이게 좋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된다. 이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게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업체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영화를 네. 보면 또 세계가 네.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IMAX 영화관에 가서 뭐, 네. 뭐 보고 이제 4D 뭐 이런 체험도 하지만 4D 체험은 못 하더라도 VR로 영화를 보면 훨씬 더 넓은 시야각으로 마치 현실 세계와 접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갤럭시 노트4를 끼워서 저도 그 VR을 한번 봤는데 갤럭시 노트4가 못 따라옵니다. 그 VR을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 사양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화질이나 이런 걸 다 맞춰주려면 지금 그 사양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램도 4기가 이상으로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AP 같은 것들이 좀 더 역할이 좋아지면 아마 그 안에서 돌릴 수 있는 뭐 가상 현실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역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제 생각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길치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길치인 사람들에게 3D 지도를 그 안에 넣어놓고 모의 주행을 한번 실제로 시켜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현실과 거의 똑같은 지도를 깔아놓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운전 모의 주행을 해보면 가까운 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번 가보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액형 A형이죠. 네, A형입니다. 아, 그럴 것 같았어. 모의 주행이라니. 모의 주행이라니. A형 다운 발언이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네네. 그 실제로 이제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VR 같은 경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만들어내는 기업과 그 소프트웨어와 확장성이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확장만 되게 되면 저는 콘텐츠 중에서는 가장 좀 영향력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보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그 1인 가구의 증가를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섹터가 네. 주정 관련주라고 보여집니다. 아, 주정 관련주? 네. 왜? 저도수소주. 저도수소주? 아, 왜냐면, 그, 왜냐면 여자만 보면은 너 시간 있니? 여자만 보면 시간 있니?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자, 옛날에 우리가 그 집에서 소주 이렇게 네. 소주잖아요. 소주 혼자 따라 먹으면은 네. 집에서 혼자 소주 먹는 거는 진짜 청승이었잖아요. 네. 진짜. 그런데 이제는 칵테일 소주가 나무로 해서 집에서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큰 잔에다가 네. 얼음 넣고 칵테일 소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마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칵테일 소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밖에서 그런 소주를 시켜서 먹는 것도 있지만은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맥주 한 잔 마시듯이 맥주 마시는 건 되게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소주 한 마시는 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저도 소주로 인해서 집에서 그냥 마치 우리가 보드카에다가 오리지 주스 타서 먹듯이 그걸 대체하는 어떤 그 하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주정 관련주도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주정 관련주까지 해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된다. 네. 하반기에도 된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대형주 지수 랠리가 아니라 하반기에도 여전히 종목 장세 이런 그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해서 끌고 가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계시죠. 대형주는 그래도 9월 달에 네?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금리 인상이 돼야지만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형주를 들어 올리기는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중소형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반도체, 사물 인터넷, 인터넷 은행, 그리고 1인 가구 관련 주들이 일단은, 그리고 컨텐츠도 마찬가지 1인 가구 엮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한다라면은 하반기에도 좋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장중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어제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했네요. 아, 내려갈 때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중국은 한 번에 내려가면 어제도 한 7% 정도 빠지더만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어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상해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상해종합주가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4% 이상 빠지고 4% 이상 빠지고 네. 있나요? 4% 이상 주가에 대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가 지금 보게 되면 4.42% 정도 4.24% 하락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전 심천이 이제 5.74% 지금 하락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형성됐던 저점에 대한 쪽을 이탈을 시키는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시 차트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음봉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4,000포인트 포인트까지 5,000몇 포인트, 이거 5,200 포인트 근처에서 3,800까지 아주 다이렉트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주 빠지는 네. 거랑 뭐 비교될 정도로 지수가 아니, 이렇게 뭐, 빠지니까. 아니 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내렸는데 이거 뭐 약발 안 받는 겁니까? AIIB도 이제 발족한다는데 이거 뭐 약발 안 받을까요? AIIB는 뭐 지금 네. 당장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이 이미 많이 랠리를 보였고요. 예를 들어 네. 뭐 남차 북차 뭐 합치면서 네. 뭐 몸에서 커지겠다고 이미 네. 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AIIB는 이제 실적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뭐냐면 신용당국 계좌를 깨는데 네. 여전히 이제 금융당국이 좀 더 주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기는 식히고 가자. 시킬 때 아예 확실하게 식히고 가자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누가 뭐래도 관계당국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인 만큼 이번에 이제 나타나는 조정이 어디까지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뭐 변동성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종가 부근에 가서 보합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중국 증시에 나타나는 변동성은 뭐 피해갈 수 없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있어서 이런 뭐 중국 증시의 큰 폭 변화에도 불구하고 뭐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건 좋은 점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또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뭔가 부양책을 하나 더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오버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는 오버다.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중국의 본토 관련 ETF에 대한 쪽들도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에 그동안에 오히려 그 ETF 참여에 대한 좀 못하셨던 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조정. 우리 전전이코도 또 내일 나오는데 전전이코 같은 경우도 4,000 아래에선 사고 5,000 이상에서는 팔고 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쪽을 제시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ETF 투자에 대한 쪽에 대한 접근 자체는 좀 유효한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ETF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미 그 중신증권 그 애널리스트 센터장이 와서 얘기할 때도 뭐냐면 이제 중국도 지수에 대한 베팅하는 거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나 좀 가능하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수 베팅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이런 쪽을 보셔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쪽의 투자는 우리 시장에서 이제 소비 관련된 패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LG 생활 건강이 얼마나 올랐는가에 대한 쪽. 그 다음에 지금 뭐 LG 생활 건강이 지금이야 화장품 비중이 조금 이제 높아졌지만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그 생필품 뭐 이런 쪽에 예, 예.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자 많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삼성 화재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삼성 화재를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삼성 화재도 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방되고 나서, 자, 이 삼성화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93년도 우리나라 이제 개방이 됐죠. 93년도 이제 개방이 되고 나서, 이때 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30만원, 뭐 이때까지 25만원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삼성화재도 주가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몇 배입니까? 10배, 100배. 100배가 넘죠? 5,000원이 5만원, 50만원, 5만원, 50만원인가? 한 50배 정도 올라온 건가요? 50배 정도 이상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해서 어떤 그 법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화재가 올라간 것도 그거죠. 그거 보게 되면은 그 보험에 대한 의무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의무화 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중국도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 키움에 계시는 중국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쪽을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키움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또 그런 종목이 어떤 제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켓 11 여기서 이제 1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쨌든 견조하게 반등을 하고 나서 밀리는 게 어제하고는 다르게 어제는 이제 반등하고 나서 쭉 밀리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었다라면은 오늘은 이렇게 그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 물량을 받아내고 나서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시키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